건너 또 있을까? 부모도 잘 만나 유유자적해도 벼슬은 따놓은 강산 하늘 하늘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봄바람 타고 섬섬 옥수큰해질 또 누가 보라고 날리네 해풍 웃음이 번에 또 누굴까 한란 그리고 홍수는 저 밤야 서황무용 이어는 변기전천 청주처럼 말을 자르고 눈치 있고 승리한 저 밤야 해탈범지 북조강등 맥북이게 달아쓰고 삼천도구도 덮쳐버린 삼수선 날씨네 수제비로 홈돌 메고 청창우가 업자랑을 뒤로 단쳐잡음 메고 한발 여기 놓고 또 한발 여기 놓고 총총을 이고 끝나간다